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10월 달에 브리스베니아노 개선정을 앞두고 김용배 목사님이 치매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여인성 목사님께서 또 치매에 걸쳐서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큰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7번의 분리개척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7번의 그 설교의 제목들과 그 제목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몇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 그 교회에 있어서 뭐가 제일 필요한가, 뭐가 중요한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준비한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영화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들 중에 영웅에 관한 이야기들이, 영화들이 인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영웅들을 담은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영화들 중에서 그 영웅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지구를 구하는 어벤져스 시리즈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수많은 영웅들 중에 헐크라는 그런 영웅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 때때로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브루스 배너의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브루스 배너가 분노하면은 녹색 괴물의 헐크로 변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좀 비슷하다. 제가 브루스 배너면서 헐크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보통 새벽 4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마음과 삶의 평안을 유지하는 이 과학자 브루스 배너와 같이 생활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조용히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또 휴대폰으로 다녀온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일과회가 시작되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항상 동일한 환경과 또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그렇게 평온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새벽 4시부터 교회에서 집을 향하는 오후 6시까지는 참으로 평화롭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부를 때 그때는 목사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시간들이 문제입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헐크로 변합니다.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 4명이 너무너무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립고 보고 싶고 그 냄새를 맡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데 집을 향하여 그 4명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는 순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아이 4명이 저에게 달려올 때에 저는 분노의 한계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때 여인성 목사는 사라지고 분노에 가득 찬 헐크 여인성으로 변합니다. 제가 헐크라고 제 자신 헐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 아이들의 눈에는 94kg의 거대한 곰이 두 손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가끔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이 정신없이 매달리고 떠들어대고 사고치고 식탁에 있는 그릇들을 내던지고 야단치고 제가 혼내고 종아리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막 이 일들이 있을 때에 너무 분노에 너무 그냥 그 감정에 휘몰아칠 때에 4명 중에 아이가 4명 중에 아이 중에 하나가 흘리지 마세요. 아빠 그만 때려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끔입니다. 가끔 제가 보면 정신 번쩍 들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아빠 때리지 마세요, 아빠 혼내지 마세요 이럴 때 제가 마치 8시 9시에 뉴스에 나오는 학대하는 부모 그런 부모의 모습이 제 자신 스스로에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 옆에서 아내도 말로 하라고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때리지 마세요, 아빠 혼내지 마세요, 아빠. 어느 때는 이 아빠라는 단어가 갑자기 저에게 귀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가끔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 마음속에서 내가 아빠인데 내가 얘네들을 때리라고 아내랑 같이 낳은 아이들이 아닌데 제가 얘네들을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하려고 얘네들을 그렇게 낳은 게 아닌데 나는 얘네들을 보호해주는 존재인데 나는 얘네들을 살리고 먹여 살려는 그런 존재 아빠인데 아빠라는 단어가 불려질 때 저는 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 눈에는 아빠라고 부를 때 가해자인, 학대자인, 폭행자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빠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빠는 나 먹여 살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워주고 나를 살리는 존재잖아요. 아빠, 아빠의 이름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불려질 때 그 교회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그 교회의 건물의 크기로 그 교회가 저것이 교회구나라고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올 때 이야 정말 거룩한 교회구나라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의자가 없이 땅바닥에 비닐장판에 앉아있어도 교회라고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도 여기가 교회라고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라고 증명이 되는 것, 교회가 수많은 사역을 하고 동네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동네에 수많은 일거리를 만든 것이 그것이 교회인가?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 교회의 존재 증명은 그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증명은 신앙 고백의 유무에 있습니다. 교회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성도들 간에 공통되게 합의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 사실이 그곳이 교회구나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위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또 하나의 교회로 꿈꾼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되고 생각해야 될 의미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이 장면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그렇지만 그곳이 조금은 가파른 길이고 조금은 계속 올라가는 길이고 그래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릴 때는 개미를 그릴 생각을 연상하면 됩니다. 개미의 그 엉덩이 부분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되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나는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위쪽으로 가보면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눈으로 매일매일 눈으로 덮여있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웅대하여서 항상 그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 있어서 그 눈이 높고 높고 높고 녹아서 그것이 물줄기가 되고 그것이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고 그것이 요단강을 통하여 사해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의 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헬몬산의 남쪽 산 밑둥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도성이 도시는 예전에 굉장히 융성하였고 또 헤롯 빌립의 궁전을 짓고 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제자들 중에 여러분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여기 한적한 곳에 잠깐 앉아보자. 내가 궁금한 것이 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 속에 있다면은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겠어요?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 뜬금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동안 벌써 예수님과 여러 해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예수님의 질문이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1년, 2년, 3년 이 질문이 첫 해에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3년 지나고 그해 가을에 만남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1년, 2년 지나고 3년째 되는 해 가을 초막절이 이루어진 10여일 전에 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닐다가 사역을 하시다가 이미 제자들이 2년 넘고 3년째 된 그 해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고 일어나면서 모든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다 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제가 제자였으면 그냥 갑자기 뜨끔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너 그동안 나랑 3년 같이 있었는데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이때 당시 한 질문인데 성도님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강대상에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2000년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개야 너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지? 예. 근데 그 예배드리는 시간이 3년이 넘었지? 예. 너나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3년, 5년, 10년, 20년, 40년, 50년이 넘는 분들에게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너 30년 예배 드렸지? 나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뭐라고 보냐? 그냥 제자들이 멘붕이 왔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러자 제자들이 막 여기서 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감이 오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말한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척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구약시대로부터 자신의 그 선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와 제국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말씀과 천국을 선포할 때에 유대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과 로마의 정부가 동일하게 저자는 누구일까? 저자는 누구일까?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 사람은 누굴까? 과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일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해방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우리를 해방한 해방자 유일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너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에 공회원, 유대인의 공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하여 외치기를 하늘로부터 오신 스승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공회원의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가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경에 말씀하기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세례 요한을 보자 세례 요한의 능력의 말씀과 그의 세례를 보고 나서 아,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겠구나라고 심중에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라니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일까 도대체 저 사람 누구일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아 저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깨달은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선지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신약으로 넘어왔지만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왜 사람들은 다윗과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왕과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세례가 엘리야, 예레미야 이 동일하게 다 선지자들을 언급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그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로마의 그 당시의 패권국인 그 모든 힘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지도부터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구약시대의 그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섬이 있을 때 시대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누가 불과 같은 능력을 해왔고 누가 그들을 구원했냐면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 불과 같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자가 오겠구나라고 심중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능력에 제국을 능히 하늘의 능력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고백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았는가? 소수의 사람들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벌써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의 그 일들이 요 아래서 북한에서 본다면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 청량리적을 동일하게 본다면 그 현상이, 이 대한민국을 본다면 그 현상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의 요한이라고 생각하시고 엘리야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예레미야 같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질문 속에서 대답은 예수님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다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돌아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근데 요게 핵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심중에 아셨어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무리를 따라오는 자들이 수많은 능력을 받고 경험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하나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자,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대답에 대하여 그것으로 만족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셨고, 두 번째 질문에 이 13절에서 20절 말씀에 하시고자 하는 본격적인 마음을 승리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저랑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눈을 마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 그늘지고 좋은 날씨와 좋은 너무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또 앉아가지고 질문하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쭉 둘러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달라 휘메이스라는 단어예요. 휘메이스라는 건 뭐냐면 눈을 1대1로 맞추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시선을 제자들 쭉 둘러보면서 막 왔다 갔다 이게 보안등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누구라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찝어서 그 제자에게 노구를 하는 거예요. 휘메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너희는 이 단어를 쓰면서 너는 옆에 있는 제자 알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해. 그렇게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을 짚습니다. 너, 아니, 누가 말고 너, 베드로, 아니, 너, 가로냐, 너 나 3년 동안 봐왔지. 너, 너희를 말고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반대로 물어보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꼭 들어야만 되겠다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두 번째 했던 질문이 예배예요. 우리 형식과 지금의 형식과 다르지만 동일하게 이 예배와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가끔 혼동해요. 가끔 잘못 알아요. 뭘 잘못 아냐면 예배의 의지적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반주를 준비하고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우리가 합의된 내용에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서 예배가 성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을 누가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며 너 나와봐.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이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왜 예배 드려? 너 왜 예배를 드리는데? 너 왜 교회 왔는데? 너 왜 교회 왔어? 이것이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휘메이스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바로 너 아니 아니 다른 사람 말고 너 왜 예배 왔어? 왜 처음 예배 왔어? 왜 말씀을 들어? 이유가 뭐야? 그렇게 질문하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어요. 오직 너한테만 질문할 거야.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다 머리를 숙여요. 머리에 멘붕이 왔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틀리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꾸 지적하면서 너 나 3년 같이 있었잖아. 나 어떻게 생각해? 내가 선지자야?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머리를 숙이겠어요. 자꾸 손만 만지고 자꾸 가슴이 먹먹해지고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머리를 들어 일어서서 그 주님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가서 안으셔요. 이 동작들은 성경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보기 힘들다. 근데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통하여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의 주체나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나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항해한 사람이 항해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고 누가 시작하고 누가 영광을 드러나시고 누가 맺으신다? 하나님. 신앙고백을 누가 하게한다? 하나님. 예수를 누가 만나는가? 마음이 선한 사람. 예수를 누가 만나는가? 마음이 착하고 도덕지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시게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첫 번째 볼 것은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근데 이 부분을 원어로에 있어서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원래 보면은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런데 원래 보면은 호 크리스토스. 호가 뭐냐면은 그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상했고 바로 우리가 생각했고 원하고 바라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베드로는 이렇게 보다 맞아요 주님.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예레미야도 아니에요. 제가 보는데 예수는 당신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이 베드로가 그냥 흐리멍텅하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호 그리스도스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유대의 많은 순자와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자들이 이야기했던 구약의 바로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기 복음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어오도록 공평과 정의와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11장 1, 2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여기서 그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느라. 그가 찔러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대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 그리스도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누구냐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바로 메시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실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 와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신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곳에 박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종이는 이 예배의 존재는 이곳에서의 존재는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수많은 교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배에서 증명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 신앙 고백에 이루어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심령 속에 계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허 그리스도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눈에 갑자기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계속 보다 보니까는 베드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그 질문을 하셨는지 그럼 베드로가 왜 그 집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 장소에 그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베드로의 고백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면 아 당연히 예수님 살아계시고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니까 당연하지 너무 갑자기 모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알지 못했을 것 같지만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했단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빌립이 궁전을 짓고 다스렸던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과거에 이방인들이 14개의 성을 지었던 장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 당시 그 가이사 황제를 신격하기 위해서 대로시 거기다 흰 대리석으로 사원을 졌던 장소예요. 또 거기서 미치냐 그렇잖아요. 한때 그리스인들이 그곳에 할 때에 그리스인들의 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사원을 짓고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지명을 판냐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해요. 거기서 미치냐 안 그래요. 구약 시대의 빌립보 가이사랴가 행운의 발이라는 이름을 뜻인 바알 가수로 불려지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생명이 없는 우상들이 수십 번 숱하게 지어진 곳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곳이에요. 그것은 생명도 없고 우상 숭배만 갖겠고 우상 숭배의 의미하는 그 죽음이 그곳의 도살이고 그래서 마련해 있던 장소예요. 모든 것이 먼지처럼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악하고 죽어있고 행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전혀 소망 없는 그 장소 바로 가이사 앞을 뻔한 거예요. 그 장소가 베드로 그 장소에서 베드로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주면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 장소가 죽음의 장소인데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분명히 단어를 넣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죽음의 장소에서 이것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기독교 벌써 죽었잖아.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바쁜지 말인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데 얼마나 소통이 안 돼. 교회 죽었어. 교회를 왜 가? 교회가 무슨 무언이야? 차라리 절에 나가지. 차라리 다른 곳에 나가지. 진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죽었습니까?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교회의 시작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백의 문구 속에 무엇이냐면 죽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건 영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는 영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의하는 교회는 죽나요? 안 죽습니다. 교회가 싫으나요?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악하고 교회의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의 사역이 본질이 아니든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연약한 죄인들의 그 행위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예화를 두 가지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 어거스틴이 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나에게 들려왔다. 그리고 일종의 노랫말이 계속되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즉시 나는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때 이 목소리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읽기를 원치 않았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내가 이 문장의 끝에 돌아가자마자 내 가슴은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찼고 내 의심의 그림자는 모두 일소되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 감리교 형제들과 함께 열광적으로 외쳐대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오 한량없는 종이여 죄인이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은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실제로 느꼈다. 나는 자유로워진 영혼이요 천국의 상속자이며 용서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더러운 진흙과 끔찍한 죽으로부터 건져올림을 받았고 내 발은 단단한 바다에 있었으며 내 앞들도 탄탄히 다시 있다는 것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모여서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같은 건물이 존재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데 집사가 존재하고 권사가 존재하고 장로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경이 있는 겁니다. 주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도덕적 선행이 아닌 이 고백을 통하여만 교회됨의 본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며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 때때로 많이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다가 이 짧은 생각이 그 마지막에 무슨 의미가 들었냐면, 대한민국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답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처럼 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려야지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산주의 북한 이렇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에서 만약에 자유주의라면 공산주의 북한으로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답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실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퇴색되면, 본질이 사라지면 그 이름을 붙여 부르는 그 존재 자체도 변질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의 성도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부르는 이름 따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여러분들의 이름이 호칭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열심히 살되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자는 그 삶은 그냥 선행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거지하고 너무 앞에서 변성이 누워왔던 여러분들의 그 신념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존재하면 아무리 손발이 없는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뭔가 다르게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만나 그 신념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참된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를 이 신앙 고백 하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열심히 사십시오. 선을 베풀고 아름답게 사십시오. 근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고백이 존재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다. 우리 이 찬양으로 레몬 주의 화원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또 각자가 너무나 힘겨운 삶의 도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 우리의 심령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비록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파서 삶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날짜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원한 주 나의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로부터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